너로 인해서 산다. 네가 내 인생의 전부다. 내가 사는 이유가 존재하는 이유가 다 너로 인한 것이다. 널 내게 모두 맡겨줘. 사소한 것까지 모두 다. 네가 사는 이유가 존재하는 이유가 다 나였으면 좋겠다. 사랑해 사랑해 너만을. 사랑해 사랑해 나만을. 우리 죽는 날까지 사랑하는 이 마음 변치 말고 살아요. 세상 중에서 가장 소중한 내 사람아. 기쁨만 줄게 행복만 줄게 고이 고이 내 사랑 고이 고이 내 사랑. 내게 모두 맡겨줘. 사소한 것까지 모두 다. 네가 사는 이유가 존재하는 이유가 다 나였으면 좋겠다. 사랑해 사랑해 너만을. 사랑해 사랑해 나만을. 우리 죽는 날까지 사랑하는 이 마음 변치 말고 살아요. 세상 중에서 가장 소중한 내 사람아. 기쁨만 줄게 행복만 줄게 고이 고이 내 사랑 고이 고이 내 사랑. 사랑.